날 갖고 놀든 말든 상관 안 해. 사실 뭐라든 너라면 나 그냥 좋았어. 혼자서 땅 치고 뼈 치고 난리 법석 들었지. Yeah. 나는 그래도 내 옆에 너라서 좋았어. 가만히 눈을 감아보면 네가 가만히 내 옆에 있을 것 같은데. 슬슬히 내 맘이 축 처지면 네가 내 어깨를 토닥토닥 거릴 것 같은데. Sentimental 해 나 sentimental 해 너 없는 내 방은 텅 비어서. Sentimental 해 message 안에 네가 놓여있던 게 마냥 엊그제 같은데. Sentimental 해 너 없는 내 방안은 밥이 넘어가는 걸 보면 그래도 몸 챙기는 걸 보면 괜히 이러는가 싶다가도 또 없는 널 보면 흔들려 기분 탓이겠지 뭐. 너도 다 잊고 지낼 텐데 뭐 별거겠어. 내가 기억이 나나겠어. 가만히 눈을 감아보면 네가 가만히 내 옆에 있을 것 같은데. 슬슬히 내 맘이 축 처지면 네가 내 어깨를 토닥토닥 거릴 것 같은데. Sentimental 해 나 sentimental 해 너 없는 내 방은 텅 비어서. Sentimental 해 메시지 안에 네가 놓여있던 게 마냥 엊그제 같은데. Sentimental 해 너 없는 내 방안은 나도 변한 건 딱히 없어. 너도 여전하겠지 어디 가겠어. 돌아가고 싶은 건 네가 그리워진 건 아닌데. Sentimental 해 나 sentimental 해 너 없는 내 방은 텅 비어서. Sentimental 해 메시지 안에 네가 놓여있던 게 마냥 엊그제 같은데. Sentimental 해 너는 내 방안은